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나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네. 나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알아 그리하면 모두 더하시리라 먼저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두 더하시리 자 박수 치면서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hey! 나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보자 나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두 더하시리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두 더하시리 한번 더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두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두 더하시리 기도해 선하신 영원하신 주 역사하시는 주를 높이리 자 손 높이 들고 박수 치면서 자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그 나라와 해 그를 구하라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한 번 더 모두 더하시리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리하면 모두 먼저 그 나라와 어떻게 모두 더하시리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두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두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두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두 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요 너희는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두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모두 더하시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그 목회 현장에서도 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물질 가운데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십일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풍성히 누리니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사랑에 대한 표. 또 그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행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의 그 의. 그 가운데 그 모든 십일조가 그 정신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 주심과 그 사랑과 그 의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이 솔직히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질서의 그런 하나님의 그 관계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구하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 거하며 그 권세 안에서 바로 자녀된 관계. 저 여러 번 제가 반복하고 있지만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뜻은 뭐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두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바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된 권세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그런 관계가 그 안에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교류 이런 권세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뭐 보통 그 옛날에는 그 물을 딱 그 달 가운데 떠놓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지성 들이듯이 그 기도를 드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당연히 뭐 정성과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관계 안에서 드는 것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런 지성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기도를 3시간 했다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의가 되며 우리의 잘남이 되며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된 권세를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 그 모든 그런 복음 안에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 기도 이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들은 거룩함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의 직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공급의 근원의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그 안에 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도 안에는 말씀이 너 안에 너는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또 정욕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구절이 뭐냐면 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는데 뭐하러 구하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자녀 어떻게? 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냐? 이런 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건 나는 그렇게 해서 기도 많이 안 한다고. 뭐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얼뜩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왜 십일조를 우리에게 드리게 하셨고 또 그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 이런 모든 것을 풍성히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영광을 나타냈을까?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도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까지 다 샜고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근데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이런 원리는 성경 전반에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아닌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지만 성경은 너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또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 말씀을 듣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엘리상과 엘리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자식과 함께 가뭄이 많이 들어서 딱 한 번 먹을 양을 갖고 그걸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자기 종,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 그 먹을 거 나에게 줘. 나에게 달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달라고 하니 제가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그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빙항아리를 돌아다니면서 다 주어라. 그리고 그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버라. 그랬더니 그 항아리가 그 기름이 넘치고 먹을 것이 넘치게 돼서 그 가뭄을 가뭄이 그 지나갈 때까지 그 가족의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가득 찼다. 먹어도 또 차고 먹어도 또 차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축복 주지 않았습니다. 주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 그거 줘. 너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줘.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복을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어린이가 그 떡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떡을 뗄 때마다 그 모인 모든 무리들 거의 그 동네에 하나가 사라질 정도의 무리라고 했는데 그 몇 천이 될지 몇 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다 먹고 일곱 강주리, 열두 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렇게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의 그 근본적인 축복의 본질은 그 하나님께서 와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또한 복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아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이런 모든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너는 복이다. 그래서 그 복이 흘러서 심령이 가난하게 흘러나갈 것이다. 그럴 때 그 복이 너 자체가 복이 돼서 그 복이 흘러나간다. 이런 뜻을 원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신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이 복 그 자체. 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 그 자체가 되며 그 복이 심령의 가난함과 마음의 거룩함과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그래서 천국의 그런 상급은 이 땅의 상급의 개념과 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그런 계급이나 그런 것들, 부자는 분입부 비닉빈, 그런 서로 짓밟고 경쟁하고, 그래서 그런 화병이 걸려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병리 현상으로 묻지마 살인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자는 그냥 자살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20살, 19살들이 자살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막막하고 좌절 가운데 얼마나 처절하면 그 목숨을 끊는 그 단계까지 그게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복은 성경적인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에덴은 너무 이렇게 광대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간단하게 생각하면. 너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것을 아느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복의 근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먼저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것, 11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 구하라 그 말씀 가운데 먼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럴 때 응답을 받고 너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리라. 먹고 죽일 음식을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을 때 가뭄과 그 모든 것들을 굶주림을 이기고 넉넉한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 그 꼬마 하나가 그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일곱 그 떡을 갖다 드렸을 때 그것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일곱 궁지가 남는 것. 이게 바로 복의 그 천국의 복의 원리요. 또한 그 하늘나라의 상급의 그런 복의 전체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노니 너 뿌린 대로 걷게 될 것이다. 너가 육을 위하여 뿌리면 육을 위하여 걷게 될 것이요. 영을 위하여 뿌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영을 위하여 뿌린 것을 그대로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또한 그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와 은혜와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믿음 안에서의 그런 화려함과 또 믿음 안에서의 죽고 헌신하며 그런 가운데서의 그 믿음의 본질은 말씀 가운데 그 서 있는 그 자체, 하나님과의 그 신뢰 안에서 그 자체 안에서 어떤 자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꼬매기도 하며 그런 화려함이 나타나고 또 믿음 가운데서는 또 목숨을 구차히 굳지 않고 순교하며 또한 하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고난과 죽음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사람은 아 믿으면 부자 되고 믿음은 잘 돼야지, 또 어떤 사람은 아 믿으면 뭐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믿음의 본질은 부하고 그런 게 아니야. 가난하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양면의 현상을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그 믿음은 말씀 그 자체에 서 있을 때 이러한 두 가지의 색채, 두 가지의 면, 동전의 앞뒤가 있듯이 그 믿음의 권세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남을 보고 아 믿음은 이것이야, 믿음은 저것이야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의 순정한 그 본질은 바로 믿음 그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관계, 곧 우리가 자녀로서의 본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와 거룩의 위치에 있는 그 예수 안에서의 그런 믿음과 성화와 그런 삶의 그 모든 전반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 모든 믿음의 드러남이 그런 부유함과 화려함과 이김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함과 나타남과 헌신이 이런 양면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 앞에 기뻐하며 주의 뜻을 믿으며 순종하리. 이런 찬양이 함께 나오며 또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저를 무찌르리라. 그 다윗과 그 골리앗, 이런 승리, 요셉의 승리, 다니엘의 승리, 이런 것들이 성경 전반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것, 믿음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은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의 본문 안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원리는 구하였을 때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순종과 그 축복의 그 관계의 원리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같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설명을 너무 넓게 해갖고 그걸 단순화하고 명료화해야 되는데 제가 역량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먼저는 존재 혁명입니다. 우리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말씀이 너 안에 너가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럼 무엇인지 구하라 다 받으리라 이런 존재적인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예수 이름을 구하라는 것은 그런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연히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로서의 그런 참된 예수께 붙어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남으로서의 그런 존재의 혁명.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그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런 아브라함의 그 복의 자체가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그 복의 근원이시며 복의 자체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서 아들로서의 그 존재의 혁명으로서의 본질적인 변화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으로서 우리가 복이 그 예수 안에서 그 복 자체가 되어 그 복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순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므로 구하라 그럼 너가 받게 될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너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리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 다 아시는데 구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냥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면 되는데 왜 그 너가 먹고 죽을 그 음식을 염치 없지 않습니까? 달라고 합니다. 너 그거 먹지 마. 내가 먹을 거야. 죽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 굶어 죽고 있는데 하루 한 끼 먹고 죽을 건데 여러분 같으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찾아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달라고 하면 아마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기 참 힘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성막에 보면 그 누구나 반세계씩 내게 했습니다. 저는 이건 성막의 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리. 교회는 어떤 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그 원리가 맞다고 봅니다. 또한 그 반세계는 보통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안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그 반세계와 그걸 통해서 가장 그 성막의 기초로 까는 것이 무려 2톤인가 1톤이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그 성막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성도 누구나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성도의 헌신 그리고 또 예수의 피의 은혜의 기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초 안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성도 우리가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복수형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교회의 모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교회의 가장 기초, 성도의 그 삶의 기초는 은혜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의 모든 하나도 빠짐없는 헌신 안에 교회는 세워져 나간다. 이런 것들을 그 성막에서는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왜 반세기를 내게 했을까요? 다 하나하나. 왜 다 알고 계신데 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린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의 원리라고 봅니다. 주라,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이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받는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또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넉넉함과 착한 일을 위하여 넉넉한 그 축복을 줬을 때 우리 또한 주며 나누며 또한 돌볼 힘이 있을 때 돌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자다. 너는 그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놔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떨어뜨린 거나 한 80포인트만 거두고 20포인트 떨어져 있거나 그것을 그들이 줍게 하여 그들이 먹고 살게 하라.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내서 그 주의 종들을 주의 선지자와 그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세워진 그런 레위인 그들이 그 11조를 받고 또 레위인도 또 11조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확한 질서와 서로 섬김의 원리가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성경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며 굉장히 질서적이며 또한 합리주의는 아닐지라도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지혜롭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은혜를 잘못 쌓여서 은혜 하면서 막 그냥 넘어가는 것. 그래서 큰 패단을 낳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이 넉넉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잘 섬기십시오. 그러나 요리사를 불러왔고 매일 먹고 하루에 몇천만 원씩 그 요리사를 불러서 먹고 또 방탕하게 살고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10년 전인가요? 한 15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그런 헌금을 강조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헌금을 걷지 않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낼 수 있도록 헌금통을 이렇게 세워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을 막 자랑하듯이 막 말씀하면서 다니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막 옳다고 신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겉을 바꿔서 뭐 하겠다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축복을 줍니다. 그 원리입니다. 아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너의 손에 비지 않게 하라.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헌금 걷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지금 벼랑 15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대형교회에서는 뭐 1억이 넘는 돈을 받고 지금 일들이 펑펑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물질을 드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서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그 교회의 재정을 더욱더 투명하게 하고 주의 영광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며 집중했더라면 아마 더 나아졌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11조를 내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참으로 투명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가 분별력을 가지고 눈 부릅뜨고 열심히 살피십시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 하면서 그냥 지나가며 아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은혜지.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성경은 너무 치밀하며 정밀하며 굉장히 질서정밀합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 것, 11조를 낼 것까지 다 준비하셨고 또 무엇은 화목제를 할 때는 무엇을 먹고 다리뼈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질서를 이루어서 또 어떻게 남기며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돌보며 그런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원리와 또한 법적인 체계가 성경에서 많은 영향력을 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성적이며 합리적이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물질을 어떻게 다루며 지혜롭게 해야 될까? 이것은 청직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은혜 은혜 하며 아 너 좋고 나 좋다 은혜가 좋은 거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뿌린 대로 거두리라. 구하라. 너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알고 계신데 뭐하러 기도해. 그 사람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뭔지도 모르며 또한 복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의 근본이며 본질인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하십시오. 작은 거 하나라도 구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며 주의 영광을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하시며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뭐 기도만 하면 뭐 다 돼, 뭐가 한 뭐 돼 그게 아닙니다. 삶이 돼야지, 삶으로 전도해야 되지 맞는 것 같지만 반만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그 자체도 삶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 통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전도율이 떨어질 때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도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그 자리에 있을 때 너와 영으로 뿌리면 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한 사람들은 부족함들이 드러납니다. 삶이 부족하고 언어가 부족하고 말씀을 모르는 것들이 부족하고 마귀의 공격 가운데 자기의 영적인 실체와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개척을 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리얼하게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타치하는 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나는 열정 있는 것 그 자체가 난 복이라고 봅니다. 주를 위하여 열정을 품는 자들에게 결코 물을 던지지 마시고 소금을 뿌리지 마십시오. 그 열정 가운데 그 열정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섬기십시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가족, 너가 잘 돼야지. 남남이야. 누나 가족은 누나고, 뭐, 나의 가족은 남이, 그렇고. 맞습니다. 내 자신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남남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친족. 더 나아가, 특별히, 가족. 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섬겨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복,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십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거하고 왜 그것이 여호와를 구워주는 겁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족을 섬기 그 안에서의 법칙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 전 인류, 아담의 그 안에서 그 원죄의 뿌리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인류를 구원하실 제사장 나라로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택하신 그 안에서의 그 법칙이 전 인류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들을 살인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것이 아닙니까? 내 자녀를 죽여? 그게 아닙니까? 더 큰 의미로서 하나님의 복의 그런 원리를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너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영을 위하여 뿌린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부와 생명과 영생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11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남남이 아니다. 너희 친족, 가족, 이웃을, 가난한 자를 돌봐줘라. 주라. 넘치록 너희에게 채워주이라. 이런 복의 원리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원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희락과 기쁨과 의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통치, 그 말씀이 명령이 되며 순종이 되는 그 자리, 거기에 복 그 자체가 되어 복이 흘러나가는 것, 이웃과 가족과 친척과 모든 자에게 흘러나가는 것, 이게 축복의 원리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아 하나님 다른데 뭘 기도해? 그런 이상한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구하라. 아멘. 구하십시오. 말씀이 너 안에 너가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기 위해 전진하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리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그 C.S. 루이스의 그 도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그 도덕은 그 선은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 중에 분별력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는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기준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며 부모를 공경하며 가난한 자와 이웃을 돌보는 것, 그건 네 사정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가족? 가족이 어딨어? 내가 먼저 잘 돼야지. 여러분, 주라. 누르고 넘쳐 너에게 채워주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로서의 그런 복의 원리와 섭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며 남을 세워주며 그 가운데 우리도 넘쳐 흘겨 채워지며 자신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특별히 가족,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을 섬기십시오. 이 원리는 유대인들이 아주 잘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아주 법제화되어 있고 그렇게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부와 그런 경제적인 부와 그런 것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친척들을 도와주고 가족들을 도와주고 그것이 제도와 원리적도 그런 그것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그 청년들이 대학교 나오면 2-3천의 빚을 집니다. 저번에도 그 제 친구와 전화를 했었는데 아는 그 동기와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빚이 2-3천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한 40씩 50씩 갖고 있는 것이 힘들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자기 가족부터 챙깁니다. 내 아내, 내 아들. 그래도 넉넉하게 남으면 친족들을 돌아봅니다. 그래도 넉넉하게 남으면 자기 백성들,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그게 관례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할 경우 대리인을 세워서 그에게 그 물질을 맡겨서 돕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들이 먼저 도서관을 세우고 그런 공동체적인 정신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성경적인 원리, 축복이 세워지고 그것을 순종하며 실천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대학교를 나오면 무려 1억의 물질이 모아져서 그들이 물질적으로나 그런 바탕이 되게 하여 세워주는 바탕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첫 시작에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교회 개척을 했는데 예배처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한 푼 없어갖고 몇 개월째 몇 년째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으라도 몇만 원 몇십만 원입니다. 도서관을 아무리 찾아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신학교 때 돈 버냐고 바쁩니다. 그렇게 책 읽을 시간,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성경적인 그런 연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느낀 게 뭐냐면 뭐 대형교회 욕하고 뭐 교회가 한 사람한테 많이 모이면 안 된다고 막 와서 설교하고 욕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얘기는 10년 전에도 들었어. 근데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슈퍼맨. 참으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한 자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가 한 명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자에게 영혼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하나의 구조적인 것인데 구조적인 것과 하나님의 원리가 당연히 질서정연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유대인의 그런 질서, 가족을 돌보고 그런 질서가 있을 가운데 부유한 나라가 되며 또한 그런 경제의 그런 것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몇십 년, 몇백 년의 그런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원리가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 김동호 목사님이 조금만 그 원리를 적용하면 부목사들이 자기 집을 얻게 하며 또한 돈을 모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근데 보면 부목사를 10년 하고 개척하러 나왔는데 개척할 자금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교회에 도와준 것은 뭐 생활비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 가운데 있으니 일어나기가 쉽겠습니까? 왜 분익부 빈익빈이 돼서 대형교회에서는 몇 억씩 받습니다. 1,000만 원씩 뭐 요리사를 불러왔고 요리해 먹습니다. 이런 원리가 적용되니 새로운 개척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바탕이 되겠습니까? 뭐 대형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슈퍼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와 환경인데 그 똑같은 구조와 환경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구조와 환경 가운데서 나눔과 세워줌과 그런 것들이 그럼 평균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세워짐이 있겠습니까? 점점 교회는 분익부 빈익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성경적인 경제 원리는 무시한 채 은혜 은혜만 따지고 앉아 있습니다. 은혜야. 왜 돈 바라고 너가 응? 부목사 전도사를 해?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 정연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경제적인 원리, 하나님의 원리, 그런 바탕이 교회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과 문화와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런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너무 멀리 나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복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 또한 본질적인 복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된 관계 안에서 본질적인 존재 혁명, 그런 존재적인, 그 존재 자체적인 나무의 열매들, 이런 복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성경의 원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라, 누르고 흐르러 너에게 채워주리라. 가족과 친척과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복이 너에게 흘러나가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라. 그럴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채워주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 이루어주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십일조를 내라. 그 안에 사랑과 청지기와 분별과 의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라. 내가 복과 축복을 내려주리라. 영을 위하여 뿌린 자는 영을 위하여 걷고 육을 위하여 뿌린 자는 육을 위하여 건나니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지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경제의 원리, 축복의 원리, 질서의 원리,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멘 순종이 되게 하시고 나와 양누리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으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원리와 또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와 또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들의 그 나무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런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와 그 모든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사 이 배운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모든 교회, 그런 우리의 양누리 교회 공동체 교회와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그 모든 영역인 정치와 경제와 또한 모든 삶 가운데 교육과 그런 자녀 교육과 그 모든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관계 아래 이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여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영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고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몸은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을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물이 광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게.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 가라.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날 믿어준 그 사랑, 크고 넓은 그 크신 사랑. 하나님 큰 사랑, 위대한 그 사랑, 우릴 위해 모두 준 사랑. 잊을 수 없네 한없는 그 사랑을.